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내 고향의 미아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최희곤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6, 1987년에 창작된 예술영화 도라지꽃의 부주제가입니다. 나서 자란 정든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사심없는 성실한 노력을 바쳐 고향 땅을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나가는 우리민들과 새세대 청년들의 열렬한 향토회와 낭만적인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고향 땅을 낙원으로 가꾸는 노동의 보람찬 노래, 행복의 노래소리가 산촌의 미아리 되어 저 멀리 울려 퍼지는 정다운 내 고향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랑을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밝고 경쾌하며 흥겹고 낭만적인 정서로 흘러넘치는 개성적인 음악 형상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 깊게 안겨옵니다. 가요 내 고향의 미아리는 우리민들과 새세대 청년들의 현대적 미감과 그들의 낭만적인 생활 감정을 특색 있게 반영한 명곡입니다. 저 산 너머 끝까지 울려가는 메아리 메아리 황금산을 가꾸는 노동의 보람찬 노래소리 아 정다운 나의 고향이여 너보다 좋은 건 몰라라 다음 순서로 아름다운 저국 산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체 37, 1948년에 창작된 가요는 김초규 작사, 리면상 작곡으로서 이뤘던 저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태양의 햇빛 아래 육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한 생활 감정과 열렬한 저국애를 노래한 서정가요입니다.